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난 두 키로 앞에 눈물 닦아 사방이 건불기에 왼쪽 가슴에 신념을 따고 날아 Somebody take me home hey. 너는 언제 이고 싶지 않아 매일 밤 꿈꾸는 그곳 Somebody take me there 회색 도시를 벗어나 빛을 따라가 기억 속 누군가 날 구조해 그 누군가가 날 등지면 누군가 날 위로해 Alone alone alone I'm not alone 어떤 섬이라도 무인도는 아니니까 like yeah Why always be what I did wrong 무얼 위해 나는 빛 맞고 있나 젖은 눈가에 섞인 빗물은 네가 보낸 자국 위로일까 너